모두를 기다렸던 순간이야. 얼마나 반해왔는지 몰라. 네가 내 맘에 흩뿌렸던 꽃이가 예쁜 꽃으로 피어나고 세상에 푸른빛 비추던 날 그날의 감동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더라. 영원히 너 곁에서 함께 피워낸 이 꽃을 지켜내고 싶어. 이 용기를 느끼며 지금 내 맘에 영원토록 시들지 않을 아름다운 둘만의 이야기를 담은 예쁜 꽃. Love or hate, 고난과 역경을 모두 외쳐 피어난 아름다운 꽃처럼. 꺾일까 걱정하지 마. 우리 사랑의 뿌리 그건 누구보다 깊게 뻗어 널 향하니까. 꽃이 피는 beautiful spring day, 보랏빛 꽃밭에서 만나 사랑의 피는.